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PM 방송 라디오 데이트 크리스홍입니다. 월요일 오후 날씨가 좋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 내내 쉬고 싶어집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뱃다래기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김수철의 내일.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 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흘러 SPM 방송 라디오 데이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림픽 소식 중에 장혜진의 양궁 금메달 소식 들으셨나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양혜진은 올림픽 대표 후보 선수 4명에 포함됐으나 막판에 탈락해 분노를 삼켰다고 합니다. 장혜진은 당시 4등으로 출전 선수들과 동행했고 시합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홀로 연습장에서 도둑 훈련을 하면서 올림픽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꼭 돌아와서 저렇게 사선해서 화를 쌓이겠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그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너스의 연,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보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조용히 내려앉아 언제님은 쉬려나 바람만 휘날리 보네 떼림은 바람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SPM 방송 라디오 데이트입니다. 이선희 씨가 한국 가수 중에 최초 세종문화회관 4연속 매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답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한답니다. 2006년에는 2년이라는 콘서트, 2011년에는 5월의 햇살 콘서트, 2014년에는 30주년 콘서트, 2016년에는 더 그레이트 콘서트, 총 4회 연속으로 전설적인 매진의 신화를 낳으며 유일무이한 공연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선희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불꽃처럼

조정은 한 선수가 하나의 노를 젓는 스위프 로잉과 한 선수가 두 개의 노를 젓는 스컬링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선수들은 2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중반전 넘어서 1등은 금메달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2등하고 3등의 차이를 기다렸다고 관중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횟수가 69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소식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뉴질랜드에도 금메달을 많이 땄으면 합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높은 자리에 나 그리고 별 옥슨 80의 블로리아. 달의 손 잡을 듯 이만큼 다가서는 별 저 별을 갖고 싶어라 저 별을 갖고 싶어라 나는 왜 별이 좋을까 나는 왜 별이 좋을까 나는 저기 멀리 멀리서 밤을 지켜 빛내지만 그런 내가 없으면 나는 눈물뿐이니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춤추는 나의 별이여 어둠만 깊어가는데 어둠만 깊어가는데 너는 왜 저기 있을까 너는 왜 말이 없을까 나는 이 밤의 끝에서 너의 이름 부르지만 그런 나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별 지는 아침 오면 난 그곳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오지 않는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것이 왔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인가가 제때 오는 일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온다. 너무 빨리 오는 것들은 나는 알아보지 못했고 너무 늦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환경신의 그림 같은 세상 중에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를 제가 왜 읽었냐면요. 저와 같은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은 그 심심해서 보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거 있잖아요. 점괘. 제가 청년 시절에 고수부지에서 한강 이렇게 쭉 가면 그 당시에 밤에 가면 여름밤에 가면은 그 텐트를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5,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 한 20년 전. 그래서 심심해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점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어쨌든 5,000원을 주고 점괘를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한 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저한테는 5년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역마살이 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주기는 뭐고 역마살은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주기는 5년 정도 주기로 50 될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잘 5년 동안 만들었다가 또 5년 후에는 또 밑에 전부 다 없어진답니다. 재물이. 또 그다음에 5년 정도 걸리면 또 다시 재물을 싼다 그래요. 그리고 5년 또 있으면 또 그 재물이 다 없어진대. 그러다가 50이 넘으면은 좀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역마살이라는 건 또 뭔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자주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얘기도 몇 가지 했었지만 잘 뭐 심심해서 그냥 본 거라 믿지는 않고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50%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림 같은 세상 중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한 얘기가 있었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면서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길 것이고 재물복이 세 번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요시와 비슷해요. 근데 당신은 알지 못한다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복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순간을 모른다. 그런데 죽을 고비도 저한테 세 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수영하다가 물에 한번 빠진 적도 있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우연찮게 장난으로 얘기한 건지 진짜 뭔가 신에 들려서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많이 맞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행복이든 간에 재물이든 간에 그 올 당시에는 잘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 근데 지나가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건강하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 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윤수일의 비, 이문세의 굿바이. 떨어지는 빗방울은 보고 있으면 너의 모습 떠올라 내가 웃는다 내리는 비가 좋아 나란히 날마다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그리움인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지만 저 멀리 인사도 다른 어떤 말도 못하고서 그대 먼저 끊기만 기다려요.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나 다른 어떤 말도 못하고서 그대 먼저 끊기만 기다려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야의 진달래꽃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디오 데이트의 크리스 홍이었습니다. Yo.